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결국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첫 번째 소식에 이어 새로 선출된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어제인 9월 26일 화요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서 출발해 정권교체 뒤 이 대표를 중심에 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진 지 2년 만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갈리는 건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도 일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면 당내에서 개파 간 일전이 벌어질 거고 구속되지 않는다면 날개를 단 이 대표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뒤 격화된 당내 개파 간 갈등의 형세가 이 대표 영장 심사 결과에 달렸다는 겁니다. 당내 가결파를 비롯한 비이재명계가 체포동의안 가결 뒤 친 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색출 숙청 예고에도 침묵하는 배경은 일단 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간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이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대표 수사에 당력을 총동원해온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방탄정당에 더해 비리정당의 혐의까지 뒤집어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친명계에선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으로 정권 심판론이 거세질 경우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직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사태를 두고 여론이 여권에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권을 두고 격화될 당내 갈등은 상수입니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어제인 2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출된 새 원내대표인 홍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 대행을 맡게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대행 체제를 장기화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서울 중구 성동구갑 3선 홍익표 의원이 어제인 26일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홍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의 바탕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유능하게 관리해내겠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제일 먼저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대표 거리 시 자녀 임기가 8개월 이상인 경우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하지만 정기 국회 중인 만큼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10월과 11월을 지낸 뒤 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거나 총선 앞 조기 선거 대책위 체제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총선 공천권을 쥔 비대위 구성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사이 내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당 내분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무게를 실었던 중간지대도 이 대표 구속된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부한 이 대표의 메시지로 리더십에 대한 당내 신뢰가 크게 깎인 데다 옥중 공천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한 이 대표는 대여투쟁과 총선 공천의 고삐를 틀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이른바 공천학살 가능성뿐 아니라 중도층 표심 없이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들의 탈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 대표 영장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여 야당을 탄압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여권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여부에 앞으로 수년 정치권의 흐름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9월 27일 헙스브리핑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와 새로 선출된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루는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기온은 24도를 유지하겠으나 비와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잦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수량이 많진 않지만 부슬비가 계속해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후로 추석 연휴에는 선선한 날씨와 함께 대체로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은 많겠으나 강수 확률은 높지 않으며 구름 사이로 밝은 보름달도 볼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리포터 양재용, 아나운서 박예린, 그리고 엔지니어 김태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